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열하나입니다. 저희는 동갑내기 친구들끼리 한 달에 한 번 책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고 있고요. 이번부터 더 많은 사람들과 저희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서 팟캐스트를 시작했어요. 먼저 저는 열정만 넘치는 어설픈 수정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감정 표현을 배워가고 있는 토토로입니다. 요괴라서 감정이 아주 부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26회 동안 별명이 안가밖에 없는 그런 슬픈 뭐라고 해요? 이미 다 이름을 밝혀버렸네요. 네, 저는 노란 머리를 한 토마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까? 오늘 책은 뭐지? 네, 이번 책은 히라버 시간인데요. 시력을 잃어가는 남자와 말을 잃어가는 여자의 만남을 그린 책입니다. 여자와 남자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소설이 진행되는데 그들은 한국의 히라버 시간에서 선생님과 제자로 마주치게 됩니다. 눈이 멀어가지만 사람들 앞에서 서서 수업을 하는 남자와 말을 할 순 없지만 언어를 배우려는 여자. 두 사람은 우연한 계기로 서로의 장애를 알게 되고 무언가 통하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나름의 이유로 그 자리에 오게 된 두 명의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는 소설 히라버 시간입니다. 그 저 토마토가 추천한 소설인데 한강 소설 혹시 그 전에 읽어본 사람 있어? 나는 그냥 짧게 이렇게 장편 소설 말고 이렇게 약간 중편 정도? 그 정도로만 학교에서 읽어본 적 있어. 뭐 읽었었어? 한강의 아기 부처. 아, 너 읽어본 적 있어, 토마토? 아니, 나는 장편만 읽었어서 나는 채식주의자랑 흰이랑 그 소년이 온다 이거 세 개를 읽고 굉장히 한강을 좋아하게 됐지. 완전 팬이네, 팬. 난 처음 읽어봤어. 나도 히라버 시간이 처음. 다들 일단 한강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느낌이 어땠어?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 나는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서. 난 문장들이 너무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읽는 내가 다 조마조마한 느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섬세하고 맞아. 진짜 얇은 유리 같았어. 맞아. 약간 유리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막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모세혈관 느낌.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읽는 내내 그렇게 편하진 않았던 것 같아. 읽는 게 나는. 그래서 그 이 책을 그때 토토로가 그랬잖아. 토토로 친구도 이 책 읽었는데 이 책 어려웠다고.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 너무 예민한 문장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힘을 주고 읽어야 하는. 근데 나는 오히려 이 책이 한 문장 한 문장에 힘을 주고 읽지만 오히려 되게 정적이고 그래서 새벽에 정말 잘 어울리는 소설이라고 생각해. 감성이 터지는군. 나는 처음에 읽었을 때 뭔가 집중이 안 돼서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나도 한번 포기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이제 처음에 안 보였던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게 다시 읽으면서 들어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냥 아예 한 번에 쭉 끝까지 다 읽었던 것 같아. 맞아. 읽기 그렇게 처음 읽기 편한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아쉬웠던 게 한강 다른 작품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이 책을 읽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었어. 개인적으로는 읽기 제일 접근성이 좋은 책이라고 하면 채식주의자가 아무래도 제일 읽기 쉬웠던 것 같아.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제일 소재가. 유명하기도 하잖아. 제일 유명하지. 그래서 그걸로 나도 시작을 했는데 막 거의 빨려 들어갈 듯이 읽었었어. 그거랑 오늘. 비교해서 얘는 덜 빨려 들어가? 이 히라버 시간 책은? 아니 나는 솔직히 둘 다 좋은데 느낌이 되게 많이 달라. 아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 그거는 채식주의자는 되게 자극적이야 좀. 책 자체가 읽으면서 좀 야하기도 하고. 네가 좋아했겠네. 아, 이 책을 내가 누구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회사 동료한테 소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지하철에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 이거를 누군가 책 내용을 보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 내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걸 보는 것도 약간 자기는 너무 민망했다는 거야. 그럼 엄마한테도 추천을 했는데 엄마는 나한테 근데 나는 그냥 공감이 안 되더라고. 사실 공감이 되는 책은 조금 아니지만 아무튼 재미는 있다. 채식주의자는.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 게 아까 안가랑 저 토마토랑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되게 이게 안 좋았다고.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는 안 좋다기보다는 나는 좀 읽는 게 힘들었어. 나는 조금 책을 읽을 때 소설이 조금 남성적인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해야 되나? 작가들도 내가 주로 읽는 작가들은 남자 작가들이 굉장히 많고 이게 되게 세심하고 섬세해서 아까도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게 조금 읽는 게 힘들었다 그랬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문장들이 조금 재기발랄하고 좀 과감하게 진행되는 편을 좋아해서 이렇게 섬세한 게 읽는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 취향은 아니었는데 읽는 게 새로웠다고 새로운 것 같아. 새로웠어. 워낙 이렇게 비유도 그렇고 한 번도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감정을 세세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싶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의의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책이 되게 한 번 읽고서 그 감정을 다 읽어내기가 힘든 것 같아. 어 맞아. 어. 아, 근데 한 번 읽고 감정을 딱 캐치하는 게 있어. 나 이거 소리 내서 읽으면 되게 좋아. 진짜로. 사실 너무 심심해서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아, 좀 잘 아, 그러니까 너무 졸리고 이래가지고 문장도 예쁘고 이래서 이제 소리 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거의 끝까지 거기서부터 거의 끝까지 나 계속 소리 내서 읽었어. 그럼 읽는 내내 제일 좋았던 문장 소리 내서 읽어줄 수 있어 지금? 혹시 뭐 표시해둔 데 있어? 아, 무리한 부탁이야? 아니 아니야 있어 있어. 그래 있어. 있겠지. 근데 그게 조금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근데 다들 책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문장들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였어요. 한 명씩 얘기해 볼까? 나는 일단 세계는 환이고 산다는 건 꿈꾸는 것이다 라고 몇 그때 쪽인지 좀 알려줘. 71쪽이요 근데 이게 다른 곳에서 나오던데 지금 내가 찾은 데가 여기여서 세계는 환이고 산다는 건 꿈꾸는 것이다 라고 그때 문득 중얼거려 보았다. 그러나 피가 흐르고 눈물이 솟는다. 이게 왜? 그러니까 이게 그 불교에서 말한 거잖아. 꿈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근데 꿈꾸는 것이다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 피가 끓고 감정이 세세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솟고 이런 게 현실인데 어떻게 이거를 꿈꾸는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서 난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거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약간 그 막 이데아 얘기도 나오고 책에 이제 뭐지 서양 철학으로 가면 그 시뮬라르크라고 해가지고 호전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고 뭐 꿈이 진짜일 수도 있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는 게 많잖아. 맞아. 힘든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한테 그런 것들이 되게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어서 난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맞아 맞는 것 같아. 그 아,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뭐야 이거 그러나 피가 흐르고 눈물이 솟는다. 이게 나도 읽으면서 한 번 다시 봤던 문장인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그치 누구 배짱 아 수정상 이렇게 제 별명을 네 나는 되게 이제 이거를 한 번밖에 못 읽는 게 좀 약간 아쉬운 게 읽으면서 문장이 되게 아 예쁘다 정말 좋은 문장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담지를 못했어. 그래서 그 중에서 그나마 내가 잘 기억에 남았던 건 83페이지야. 읽어줘. 83페이지에 여기서 이제 이 남자 주인공이 말하잖아. 그 동이 트려면 3시간 더 기다려야 하겠지? 라고 하면서 근데 보면 눈을 감는 것과 뜨는 것이 거의 다르지 않은 먹보다 지난 내 눈의 밤이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눈이 안 보이니까 내가 자는 것과 떠 있는 것도 별 차이가 없는 거지. 우리는 불을 끄고 자면 정말로 깜깜한 밤이 되는데 그 난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잖아. 그래서 그 삶을 아 진짜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하지만 믿을 수 있겠니? 매일 밤 내가 절망하지 않은 채 불을 끈다는 걸 동이 트기 전에 새로 눈을 떠야 하니까 더듬더듬 커튼을 걷고 유리창을 열고 방충망 너머로 어두운 하늘을 봐야 하니까 이 문장이 나는 되게 이 뒤부터 이 마지막 그 뒤 84페이지까지가 되게 좀 약간 감명 깊었어. 이 사람이 그 정말 눈을 아예 시력을 잃어가기 그 직전에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지 불을 끈다는 그 말이 나는 되게 약간 희망을 주는 것 같은 희망을 준다기보다 되게 아련했어. 그리고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을 좌절하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상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되게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 그 여기가 그거잖아. 이 남자가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 부분이잖아. 근데 너무 잘 쓰지 않아 편지를? 나는 솔직히 이렇게 편지 쓰는 사람 있으면 반할 것 같아 그냥. 노래 가사 같지. 정말. 사실 나는 이런 마음에 드는 표현을 표시해두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이 책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그 동생한테 그 편지를 쓰는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이 남자에게 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책을 읽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그냥 책 속의 남자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 편지 잘 쓰면 멋있지. 갑자기 여담인데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옛날에 조정치랑 정인이랑 우결 나왔던 거 기억해? 그때 조정치가 정인한테 편지를 써준 적이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봐봐. 진짜 가사처럼 편지를 써주는데 그때 조정치가 난 너무 멋있어 보이고 잘생겨 보이더라고. 그치, 그런 게 있으면 글을 잘 쓰고 봐야 되는 것 그래야 같아. 그래야 되나 봐. 그 내 차례는 아니지만 그 여기 편지에서 보면은 그 부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멀어가니까 동생이 목소리를 녹음해서 노래를 녹음해서 아마 보내주는 것 같은데. 맞아. 이제 내 CD는 다 돌아갔고 밤은 아까보다 더 깊어졌어. 이런 표현들 약간 진짜 완전 시적이지. 확 넘어가는 진짜 와 이 사람 최고다. 맞아. 이런 부분 있었지. 정말 멋있어. 맞아. 맞아. 토토로는 어떤 부분이 좋았어? 사실 나는 그걸 적어두지 않아가지고 사실 나는 사진을 찍어두긴 했는데 감정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사진을 사실 찍어놨었고 좋았던 표현은 딱히 적어놓은 게 없고 그냥 그 동생한테 쓴 편지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정도? 그냥 그 편지 자체가 워낙 뭔가 아름다웠어. 맞아. 진짜. 그 표현들이 난 그래서 진짜 이 작가 와 대단하다. 왜냐면 어쨌든 책 속에서는 그 남자가 쓴 거지만 맞아. 작가가 쓴 거잖아. 맞아. 맞아. 막 마음이 거의 녹아내렸지. 작가가 되려면 얼마나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걸까? 근데 항상 소설이라는 걸 읽으면서 그게 너무 놀라워. 나도 어떻게 그 다양한 사람들의 감정을 글로써 이렇게 다 표현을 하고 그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감정을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 그 세상 5만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문장에 다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 난 그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서 소설가라는 직업은 진짜 매력적인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느껴보지 않은 감정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게 재능 아닐까? 아 그런가? 아니 말고 아니, 진짜 모르겠어서 나는 느낌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느껴보지 않은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내 생각인데 이 사람 작가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도 결국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잖아. 꼭 내가 겪어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쓸 때 꼭 반드시 겪어보지 못한 정도의 그런 특별한 감정이라도 그런 비슷한 소설을 통해 내가 경험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상상해서 쓸 수 있는 건 가능한 것 같아. 물론 직접 경험한 것만치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작가들을 인터뷰한 책 이런 거였는데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쓰는데 물론 작가마다 편차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거에 레이아웃을 잡고 이렇게 스토리보드를 짜고 이런 걸 하는데 6년이 걸린다는 거야. 장편소설 하나 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고민을 하고 간접적인 경험이든 직접적인 경험이든 하고 그 사람의 진짜로 이입이 돼가지고 이 문장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공감할까 고민을 하고 해서 쓰는 게 소설인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진짜 깜짝 놀랐었거든. 근데 이 사람 이거 2년 만에 썼잖아. 천재. 이거 뒤에 보면은 2년 작가의 동안 말 뭐. 2년 동안 그녀의 감정을 뭐 침묵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약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천재인 건가 진짜? 근데 2년이 걸린 사람도 있고 내가 읽었던 내가 봤던 그 작가는 6년이나 걸렸다는 거 보면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 맞아.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짧지가 않잖아. 우리 2년이면은 야, 2년이면 진짜 긴데 그치, 그 이 소설 하나 딱 이게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거 하나를 위해서 이게 히트 칠지도 안 칠지도 모르는 거 하나를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계속 고민하면서 글을 쓴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 맞아, 정말 대단한 숭고한 일이야 내 생각에. 그리고 이 작가는 특히나 이게 그 표현이 되게 섬세하잖아. 그럼 몇 번씩이나 그 표현들을 이렇게 다듬고 다듬으면서 정말 예쁜 그 표현이 나올 때까지 생각했을 거잖아. 그래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 나 그 얘기를 어디서 본 적 있다. 소설가의 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읽은 건데 그 자기가 원하는 단어, 느낌의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거 국어 사전을 그렇게 뒤진대. 아, 맞아.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 맞아. 그 단어를 딱 이렇게 넣어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가로 따지면 원하는 색을 위해서 막 여러 번 조합해본다거나 막 약간 이런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 사람들도. 그래서 아까 너가 그 이런 경험을 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했을 때 나는 그렇더라도 이렇게는 못 쓸 것 같아. 그 표현을 이렇게 내가 그 감정을 느꼈더라도 표현을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 작가가 표현을 잘 하는 거지 그만큼. 맞아. 맞아, 맞아. 표현도 잘 해야 되고 주변 사물을 엄청 유심히 보고 우리는 그냥 뭐가 있으면 뭐가 있네라고 넘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 뭔가 예쁨을 찾아내고 의미를 찾아내고 어떻게 묘사하는 걸 찾아내고 맞아, 해야 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좋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21쪽에 있는 내용인데 딴 건 모르겠고 이게 되게 굉장히 앞쪽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읽고 나서 이 작가가 진짜 유리 같다고 느꼈던 거거든. 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흉터 많은 꽃잎들을 사방에 떨구기 시작한 자몽련이 가로등 불빛에 빛난다. 가지들이 휘도록 흐드러진 꽃들의 육감. 으깨면 단냄새가 날 것 같은 봄밤의 공기를 가로질러 그녀는 걷는다. 자신의 뺨에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이따금 두 손으로 얼굴을 닦아낸다. 이 표현이 너무 뭔가 이 표현 이게 겨우 몇 줄이야? 네 줄 조금 더 되는 건데 이 줄을 읽자마자 내 머릿속에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야.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풍경 중에 하나가 봄이 초봄? 봄에 딱 중간쯤으로 올 때쯤에 목련이 질랑말랑하면서 목련 잎이 그다지 예쁘진 않아. 왜냐면은 되게 더러워지거든. 땀해지고. 근데 그게 가로등 불빛을 받아서 밤이 되면은 되게 형광빛처럼 보일 때가 있어. 목련 나무가 그 모습을 좋아하는데 그게 딱 그려지면서 이 여자가 살짝 자신의 삶에 조금 힘이 들어 하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느껴지는 거야. 이걸 보면서 정말 글을 잘 쓰긴 하는구나. 마침 또 같이 힘들었잖아 너도. 맞아. 읽을 때. 맞아. 그래서 더 뭔가 그러니까, 느낄지도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해. 울어도 돼? 울어. 어쨌든 그랬었어. 근데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안가도 되게 섬세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그런 뭐 황금색?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역시 이래서 토토로는 배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그동안 너무 감정 없이 살았나 보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 돼.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그치.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어. 맞아. 아, 그 안가가 아까 한 말에 조금 이어서 그 100페이지에 보면 그 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지어주는 게 펄펄 내리는 눈의 슬픔이라고 지어주잖아. 인디언식 이름을 지어주지. 그것도 정말 어떻게 저런 이름을 지켜 생각해낼까. 나는 그게 그 아이가 말한 그 이름이 정말 그 여자한테 딱 들어맞는 것 같은 거야. 맞아. 그래서 약간 진짜 이 작가는 정말 표현 하나하나를 진짜 잘 쓴다. 나는 항상 소설을 읽을 때마다 안가 말에 동의하듯이 그걸 정말 느껴. 막 그냥 단순히 어릴 때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일기를 쓰거나 그렇게 할 때는 아, 소설 쓸 수 있겠다, 누구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사람의 이런 그 작가의 이런 표현을 보면 아, 진짜 아무나 소설을 쓸 수 없겠다. 진짜 이런 표현은 어떻게 생각을 해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맞아. 우리 보통 눈 내리는 건 펑펑 내린다고 하죠. 펄펄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 맞아. 난 처음 들어보는 맞아, 것 같아. 맞아. 근데 펄펄 끓는다고 하지. 이옵니다. 펑펑 아니야? 펑펑이야? 펄펄이 끓는다. 펄펄이야? 아니야, 펑펑이야. 펑펑 눈이 옵니다고. 펄펄은 끓는다. 펄펄 끓는다. 모르겠어. 근데 되게 생소한 표현인데 다른 표현은 안 맞을 것 같아. 펄펄이 맞는 것 같다. 어쨌든 우리 계속 표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표현 말고 딴 얘기 할 건 없을까? 이 내용적인 약간 부분이나 감정적인 부분에서 되게 할 말 네, 할 말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나 일단 할 말 있어. 그 뭐지? 47쪽에 보면 난 이거 이해가 살짝 안 돼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같이 내가 찍어둔 부분이 이 부분이야. 그래. 그 이제 여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그 남자가 어렸을 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남자가 눈이 멀어가는 걸 알고 아니다 이거 그 부분 아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남자가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청력이 잃은 상태지 잃은 상태고 그다음에 남자는 눈이 멀어가고 있는데 그걸 여자는 아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둘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여기서 남자가 여자한테 독순술 수업에서 배운 대로 무슨 말이든 나에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 근데 여기서 여자가 막 화를 내잖아. 맞아. 왜냐면 남자는 자기가 나중에 눈이 멀게 되면 여자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볼 수 없으니까 여자가 배운 걸로라도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 여자가 거기서 화를 내면서 이게 몽둥이로 때리지 않아? 남자? 몽둥이로 때려서 남자는 정신을 잃고 막 병원에 입원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나는 여기서 솔직히 여자가 왜 화냈는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때릴 정도로 사랑하던 사람을 이해가 안 되는데 굳이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이게 뭔가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아예 자기 자신 통째로 뿌리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아 모르겠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게 이해는 안 되는데 이해는 안 됐지만 넘어갈 정도는 됐던 것 같아. 멈추지 않고 그냥. 근데 내 입장에서 굳이 해석을 나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나는 이 남자가 자기가 눈이 멀 거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말을 해달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는 우리 장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대로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이해는 간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토토로가 말한 게 다시 정리해줘. 정리하려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그 장애를 가진 채로 점점 더 안 좋아지겠지만 우리는 이대로 행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거를 굳이 이제 내가 눈이 앞으로 멀 테니까 너가 날 위해서 말을 해줘 라고 하는 게 그 남자가 나의 장애와 자신의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장애와 여자의 장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로 느껴져서 그 여자가 그렇게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라고 오케이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어렵네. 소설이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 나는. 근데 이해는 안 그렇게 그래 모르겠다. 근데 난 읽으면서 그렇게 어색하고 막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 독해력이 좋은가 봐. 아니 근데 그게 확실히 이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진 모르겠으나 나도 모르게 이해되는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지 않아? 그치 머리로는, 그런 있지.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대충 흐름상 뭔가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거.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볼 때 그런 것들 있지 않니?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 어려워라. 그냥 이제 나는 되게 이제 이게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의 과정이 한 책의 3분의 2 정도, 한 4분의 3까지는 되게 더디게 흐르다가 마지막 4분의 1이 딱 그 부분에서 서로 이제 그 남자가 안경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부축해 주잖아. 그렇게 집에 가는 그때부터 굉장히 급 이렇게 관계가 진전되잖아. 어 근데 나 잠깐만 우리 이거 소설 내용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거야? 다 말해도 돼? 몰라. 그럼 어, 얘기해. 그리고 어. 먼저 세우는 거지. 아 이거는 스포주의 이렇게. 스포주의. 아 난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그 남자 여자 주인공이 진짜 사랑에 빠진 거야? 빠진 게 맞아? 난 그걸 어, 모르겠더라고. 나는 빠진 것 같았어. 어 이제 막 시작되는 어, 그러고 끝난 것 그 같아. 꿈틀. 어. 근데 나는 그 사랑의 기반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그 유대감, 서로를 연민하는 이해 그런 것로부터 시작된 사랑이라고 생각. 나는 어. 그것보단 그냥 운명적인 끌림 그런 거에 더 뭔가 연민이라 연민은 아닌 것 같고. 난 약간 연민이라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느낌이라고 어, 생각해. 치유. 난 이게 사랑인지도 모르겠어 사실.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뭔데? 모르겠어. 이게 이걸 읽고 뒤에서 이 뭐야 서평 이런 거 있잖아. 무슨 어, 평론가가 써놓은 여기에서 무슨 여기서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니?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봐서 난 사랑이라고 그렇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했지. 이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 나는. 내가 너무 메말랐나? 아, 나는 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제 처음 한번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이제 나는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끝에 둘이 자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 넌 뭔 생각이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설정으로 자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묘사가 굉장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사랑이 이렇게 싹 텄다 이런 느낌으로 아예 딱 읽어버린 거야 처음부터 느낌에. 어, 그러니까 처음 읽었을 때부터? 어, 그러니까 처음 읽고 한 번 더 읽을 때 아 맞아 얘네 둘은 사랑하게 되고 끝났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어 근데 나도 두 번째 읽다가 말았는데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읽긴 읽었는데. 어, 그래서 뭔가 키스든 뭐든 아무튼 뭔가 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있었던 느낌이었어. 그건 아니었어 난. 진짜 접촉 없지 않았어? 없었어? 그냥 손에 적는 거? 어, 그 정도 없지? 아니야 키스하지 않아? 키스하지 않아? 어 내가 했다 마지막에 어, 했어. 마지막에 했어. 했어. 키스니? 어. 하지만 자진 않았어.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막 어, 흔히들 하는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는 사랑이라기보다 그러게 근데 안가말들이 약간 운명적인 사랑 그런 느낌 들기도 한다. 근데 약간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 그 앞에 보면은 히라버 시간에 이제 그 여자 혼자 일찍 와 있었을 때 있잖아. 어. 그때 그 남자가 히라버 선생이 몇 그 의자 떨어지고 그 옆에 앉아서 깍지 끼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약간 그때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때가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아니, 그러니까 어 둘이 뭔가 그런 어. 무언가가 시작된 감정의 무언가가 시작된 때가 그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서로가 약간 서로를 지켜보는 정도였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 여자가 시를 썼잖아. 그리고 나갈 때 붙잡았잖아. 그때 이 남자도 이 여자가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걸 알잖아. 어 그게 그러면서 남자가 여자의 상처 뭐 어떤 그런 거를 알면서 그게 좀 더 급진전됐던 것 같아. 그 호감과 어떤 그런 거에 확실한 시작은 아마 그게 아니었나. 그리고 그 남자가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듣지 못하는 줄 알.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잖아 처음에는. 맞아, 그래서 맞아. 그 독일어로 수화를 막 하잖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맞아. 거기서 약간 여자가 뭔가 그러니까 여자를 그렇게 대해준 사람이 없었잖아 그 전에는. 쟤는 이상한 미친 여자고 저런 여자한테 아이를 맡기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의 맞아. 표현이 책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자신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처음 이어서 약간 그때도 감정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나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감정이란 게 사실 어느 순간 막 이렇게 팍 피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서서히 생기는 거라. 맞아. 감정 어디라고 딱히 말할 수 없는데 나는 계속 뭔가 책에서 히라보 시간이 나올 때마다 둘이 관계가 발전되고 있다라고 느꼈어. 나만 어, 그렇게 느꼈니? 난 전혀 느끼지 못했어. 나는 뭔 발전이고 뭐고. 아니 왜 그 이후로 나는? 뭐 눈인사라던가 뭐 목례라던가 그런 거 하고 그랬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게 나는 뭔가 사랑의 감정이랑은 관련이 없, 관련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이 소설 끝날 때까지도. 그때까지 사랑이라기보다 그러니까 호감. 호감이란 그, 말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관심. 관심. 그러니까 관심? 자꾸 눈에 그냥,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시선이 가고. 관심이 아니라 계속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운명적인 끌림이라는 느낌이랄까? 서로가 서로한테 감정이 있어서 호감을 느끼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엮일 운명이었던 거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 나한테는. 그래서 어. 이 사람들이 둘이 서서히 이렇게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랑이었다. 이렇게 끝난 느낌? 이거 약간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 스타일 반영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걸지도 몰라. 그런 걸지도 몰라. 안 가나 그럼 운명론자인가요? 어, 난 좀 운명을 믿거든. 알아. 나 뭐? 토토 아 토마토 뭐? 우리 그냥 이름 밝히지. 토마토 뭐요? 어 토마토는 역시 사랑꾼. 나 이거 삐 처리하면 돼. 아, 아 그러네. 편집할 때. 아 그럼 아까 그 배짱이 또 좀 삐쳐줘. 그 여기 영화 문영 본 사람 없지? 테리야끼. 어 테리야끼 나오는. 아니 왜냐면은 어. 그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를 읽으면서 그 영화 생각이 되게 많이 난 게 최근에 보기도 했는데. 여기 되게 언어의 무게에 관해서 얘기가 많잖아. 근데 문영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안 봐가지고 말을 못하겠다 너네한테. 그게 그것도 되게 그런 언어의 무게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 나와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을 못하겠더라고.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걸 보고 나와서 언어의 무게가 갑자기 확 느껴져서. 근데 이걸 읽고서도 되게 비슷한 감정이 들었다. 그런 감정 안 들었었네. 그러니까 아, 여기서 되게 막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 어. 뭐 함 그 꿈에서도 모든 단어가 다 함축되어 있는. 그래서 되게 무겁게 어, 느껴진다 그러지 않아? 무서웠다고 막. 이 여자가 되게 어려서부터 그.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한글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고 어떤 뭐 시옷도 같은 시옷도 뭐 시계와 뭐 소리 할 때 시옷이 다르게 들린다든지 막 이런 것까지 어려서부터 그걸 깨닫고 뭔가 이렇게 와닿고 하잖아. 이 사람이 좀 그런 쪽에 특화가 됐던 거겠지. 어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와는 다르게 그 사람한텐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고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많은 에너지가 수반되는 일이었던 거 아닐까? 언어라는 걸 생각하고 얘기한다는 게 어.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는 게 힘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닐까? 뭔가 난 좀 그렇게 생각했어. 맞아, 그렇게 받아들였어 나는. 중간에 그런 부분도 나와. 너덜너덜해졌다고. 응, 그러니까 그걸 말을 사용하면서 응,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막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한테 그거 하나하나가 큰 거야. 너무 많은 게 담겨 있는 거. 자기한테 그게 너무 많이 남겨졌으니까 그게 힘든 거지. 그래서 무겁게 느껴지고 짓눌렸다 이렇게 느껴진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 소설이기 때문에 좀 문학적인 표현가 일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냥 어.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이 여자가 중간에 말을 한번 잃었다가 찾은 적이 있잖아. 그때 불어로 비블리오 비블리오 때까 이게 아마도 도서관 얘기하는 걸 거야. 어 맞아 맞아. 나 그 찾아봤어.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도서관 서가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 도서관은 정말 단어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 중에 단어와 말이 가장 많은 곳인데 가장 침묵도 많은 곳이다. 그러네. 그러네. 아이러니하네. 어, 가장 침묵도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단어에서 그 여자는 다시 말을 찾았고. 이게 뭔가 되게 신기했어 나는. 솔직히 이 단어를 그냥 넣은 것 같진 않았고. 맞아. 진짜. 생각하고. 어 그러네. 나도 왜 하필이면 비블리오테카, 그러니까 비블리오테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왜 도서관이라는 단어일까 생각을 어. 해봤는데 네 얘기들은 그게 맞는 것 같다. 어. 언어가 굉장히 많지만 한편으론 언어가 없는 공간. 어. 그게 여자를 의미하는 것 같지 않아? 그 여자의 내면은 언어가 굉장히 많은데 아. 말은 또 안 나오잖아. 어. 맞아. 그렇게 말해. 그리고 가끔 이 여자가 풍경을 보면서 그걸 언어로 바꾸지 않는다고. 맞아. 그러잖아. 근데 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게 된다 나는. 그럼 그거 그 생각을 떠올리는 것 자체는 한국말로 떠올리잖아. 그럼 그게 언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여자는 무언가를 보면서 그걸 그냥 풍경으로 넘기는 거지? 그게 좀 신기했어. 그러니까 뭐를 느끼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야? 그냥 진짜 그냥 눈을 이렇게 스쳐간다고? 맞아. 멍하고 있고? 그냥 필름처럼 그냥 하나의 영상 이미지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넘기고 그리고 그거를 아 이거구나 라고 뇌에서 이렇게 하진 않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보면은 내가 여기 우리 지금 우리 앞에 가방이 있잖아. 이 가방을 보면서 이건 가방이다 생각을 하면은 그 가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언어잖아. 어 그래서 이게 진짜 나도 좀 이해가 안 됐거든. 네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게 되나? 이게 그냥 멍 때리고 있다 하더라도 생각이 없는 경우가 없다. 그냥 뭐든 하고 있어. 나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그 경우에도. 그리고 그 생각의 과정에 항상 언어가 우리 이렇게 수반되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이 여자가 가끔씩 뭔가를 보면서 그냥 풍경으로만 넘기고 언어로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봤을 때 죽은 자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거 아닐까? 정말 아, 그게 비어 있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아,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네. 비블리오 테크네. 비블리오 테크. 비블리오 테크. 그거 있다. 남자가 눈이 멀면 뭐가 가장 먼저 올까? 사람들은 시간. 사람들은 청력이 가장 먼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의 두려움이 가장 먼저 엄습한다고 하나? 맞아. 나 그게 줄거났는데. 근데 그거 너무 공감되는 거. 맞아. 공감이 어떻게 돼? 너무 공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공감이라기보다 약간 시력을 잃어본 적이 있어. 아니, 시력을 잃는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감각을 하나 차단하고 싶어지잖아. 그럴 때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눈을 감거나 하면은 가장 먼저 진짜 느껴지는 게 시간 아니야?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눈을 감고 어디 그냥 조용한 데 있거나 시끄러운 데 있어도 막 뭐가 더 잘 들리고 잘 냄새가 잘 맡아지고 이게 아니라 똑딱똑딱 하는 게 그냥 내 속에서 느껴져. 가혹한 흐름 같은 시간. 그 글 몇 쪽이냐? 39페이지. 39페이지. 아. 가장 먼저 감각되는 것은 시간입니다. 거대한 물질의 느리고 가혹한 흐름 같은 시간이 시시각각 내 몸을 통과하는 감각에 나는 서서히 압도됩니다. 그 시간에 압도된다는 말이 나는 느껴봤거든 그거를. 물론 내가 막 눈이 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나는 눈을 감고 딱 누워있잖아? 그러면 잠이 들지. 아니 그것도 그런데 잠이 들기 직전까지 예쁘지. 아니 시간이 되게 시간 감각을 우리가 느끼기 힘든 만큼 빠르게 흘러가잖아. 그 순간도 눈을 감은 순간도.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흘러간다고 해야 되나? 잠잘 때 말고 그냥 눈 감고 있을 때?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시계를 이렇게 볼 때랑 다르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주관적으로 시간이 흘러가잖아. 그래서 너의 말에 공감하듯 공감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 너의 말에 공감하는 건 시간의 그 흐름이 툭닥툭닥 하는 게 느껴진다는 공감하는데 다만 동시에 눈을 감으면 그 정말 나만의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 시계가 아닌 내 주관적인. 그래서 그걸 그렇지 주관적이라는 의미에서는 시간의 감각이 그렇게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서 이 표현에 동감하지만 동감하지 않는 그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선하면서 좋은 표현이었던 나도 것 같아. 나도 신선해서 난 밑줄 그어놨거든. 표시해놓은 게. 시간의 감각. 뭔가 진짜 모두가 거의 그럼 귀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 눈이 안 보이면 막 맞아. 다른 게 발달되지 않을까? 막 이러는데. 뭐 손이나 그런 거. 촉각 이런 거. 근데 뭔가 진짜 딱 눈을 감았을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명확히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느껴지는 시간이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뭔가 근데 표현을 할 수는 없어. 근데 뭔가 시간이 느껴지긴 해. 똑딱똑딱 그런 건 아니지만 눈을 한번 감아봐야겠어. 잠드는 거 아니야? 여기 주인공 여자 되게 예쁠 것 같지? 그래? 난 되게 예쁠 것 같아. 나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어. 나 약간 졸리 델피 닮았을 것 같았어. 그게 누구야? 그 비포 선셋 안 봐. 봤어. 그 주인공. 그 나는 오히려 이나영 연상했는데. 이나영? 약간 이 여자의 이미지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인가 맞나? 우행시. 우행시의 이나영이 정말 많이 연상이 됐어. 나는 고이은주 배우. 약간 그런 느낌 있어. 생각이 엄청 나더라고. 예쁠 것 같아. 여기서 막 외모가 이쁘지 않다고 나오지 않았었어? 예쁘지 않다. 그냥 약간 그러니까 특출나지 않고 막 그런 외부와 단절돼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다. 외모가 그런 느낌이 있지.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았었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난 그래서 이쁘지 않다고 생각했어. 근데 읽는 내내 뭔가 예쁠 것 같았어. 진짜 그 분위기에서 나오는 매력 때문이겠다 생각. 분위기가 좀. 찾았다. 보여줘. 줄리 델피. 봐봐, 이 영화를 봐야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영화의 그런가? 이 여자의 성격이랑 전혀 다르지 않아? 아니 뭐냐 뭔가 그냥 이렇게 생긴 까만 머리 여자일 것 같았어. 그냥 내 느낌이야. 이분 69년생이시네. 엄마야 엄마. 그러네 엄마뻘이네. 이모뻘. 아무튼 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남자는 되게 남자는 최다니엘 같은 느낌. 최다니엘? 나는 그 누구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그 남자 있잖아. 남자 주인공 아니면 주인공 말고 그 디자이너 그 조수 알아? 그 누구지? 나이젤. 거기서 이름이 나이젤이야. 나이젤이야? 그 여자가 누구지? 여자는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 맞아 이름? 그게 그 악마 그 편집장이 메릴 스트립이고 메릴 스트립 그 조수로 나오는 그래 그 대머리 남자 그래 나이젤 그러니까 거기 극중 이름이 나이젤이야. 그 남자의 느낌이 확 났는데 나는. 아 진짜로? 알아? 근데 대머리 오늘? 정도의 느낌은 들지 않았어. 난 모르겠어. 느낌은 들었는데 대머리 느낌은 아니었고 대머리 느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배우일 것 같다는 거지. 난 뭔가 선이 진하게 생긴 남자일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아 진짜로? 나도 되게 부드럽게 뭔가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 선이 진하고 뭔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뭔가 송승헌 같은? 그게 아니지. 전혀 아닌데? 이런 느낌 아니야? 누구라고 해야 되지? 내가 생각한 모습이 뭔지. 나는 고수? 조정석 그런 느낌. 나도 그런 느낌. 좀 단단하고 진하고 뭐 이런 느낌이. 이 아저씨 나한테. 단단하고 진하지 않아? 스탠리 투치 아저씨? 모르겠어. 내가 반한 남자를 그렇게 다들 너무 웃기지 않아? 다들 다른 생각하면서 읽는 거. 분명 같은 소설을 읽었는데 연상하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 아 근데 그건 있다. 이거 되게 영화 본 것 같다. 그냥 그 장면이, 그러니까 책 속의 장면이 나는.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으로 떠올라.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게 좀 있어. 맞아. 나의 줄리 델피와 스탠리 투치 아저씨가 막 이렇게 장면을 만들고 있어. 머릿속에서. 그 토마토 말하니까 이제 그 부연을 말하고 싶은데 부연에서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 아기 부처 읽었다고 했잖아. 아기 부처도 읽는 내내 그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다. 그 아기 부처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냥 이건 시놉시스 정도만 말하면 이제 부부가 있어. 여자와 남자가 부부인데 남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 이렇게 근데 딱 여기까지만인 거야. 그래서 셔츠 여기까지가 어디야? 그러니까 딱 셔츠 여기 쇄골 여기까지만. 쇄골 셔츠로 다 가릴 수 있을 정도까지. 아, 쇄골 아래로. 그래서 셔츠를 이렇게 벗어서 알몸을 보면 굉장히 흉측한데 그걸 싹 가리면 아무것도 이제 멀쩡한 거지. 항상 긴팔만 입고 이렇게 가 있는. 근데 그것만 제외하면 굉장히 헌칠하고 잘생긴 남자야 남편이. 그 이제 그 남편 그 흉터를 가진 남편이랑 그다음 여자와의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하면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내용이지만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이거다.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그 야기부처의 이야기를 읽으면 진짜 무슨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드라마 하나의 편의 드라마 멜로 드라마를 보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토마토가 말한 것처럼 토마토가 말한 것처럼 되게 영화 같다고 했잖아. 되게 그게 이 한강 작가의 그 정말 능력? 재능 능력인 것 같아. 정말 연상에서 그려줘. 거기서 이제 내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 그 여자 주인공이 산책을 가는데 산책을 갔을 때 젊은 남자를 만나는 그 장면 하나하나가 다 상상이가 그 젊은 남자를 보면서 이 여자가 막 상상을 하고 뭐 이렇게 우통 막 번 그런 이렇게 상상들을 하는데 왜 하필 그런 상상을 해? 아 그 여자가 아 여자 아 여자 그 모습을 봤었나 상상했었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이 말들을 보고 그냥 그게 그대로 연상이 되는 거야. 내가 봤던 뒷산에서 아 저런 남자가 그렇게 생긴 남자가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것들 상상이 되고 그리고 그 아기부처에서 이제 여자의 어머니가 불상을 이렇게 그려 따라 그리는 거 있잖아. 계속 그림을 따라 그리는 거. 근데 그리는 그 모습조차도 다 연상이 돼. 그 남자의 흉터도 연상이 되고. 그래서 한강에 되게 작가분이 되게 글을 통해서 사람이 상상해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재능이 정말 뛰어나신 분인 것 같아. 왠지 수채화 잘 그릴 것 같다. 한강 작가. 이름도 수채화 같아. 그냥 그렇다고. 69페이지에 아름다움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고결한 것이다. 이러면서 여기 아름다움과 어려움과 고결함이 아직 분절되지 않은 관념이었기 때문이다. 모국어에서 빛이 처음부터 밝음과 색채라는 두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 이 부분이 뭐? 이 부분을 되게 좀 약간 인상이 깊었는데 아름다움과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 70페이지에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처음에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않은 한 단어였다는 것을 그렇게 나와. 그래서 아름다움과 성스러움이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고 있다가 딱 그걸 보니까 아 그렇게도 하겠다는 느낌이 든 거야. 물론 꼭 반드시 아름다움이 성스러움은 아닌데 성스러워서 아름답게 느껴지기도 하잖아. 너무 고결하고 성스러워서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성스러운 게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성스러운 게 홀리. 그러니까 홀리라는 말 알겠는데 성스럽다. 성스럽다? 성스럽다라는 말이 그 성이라는 게 한자 그 세인트 아니야? 어. 그러니까 기독교 이게 뭐지? 왜 서구에서 온 말이잖아. 성령 약간 이럴 때 쓰는 말. 그 말이 우리나라의 말로도 적합한 걸까? 성스럽다라는 게 갑자기 성스럽다가 뭔지 모르겠어. 성스럽다. 그 성스러움의 정확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스럽다? 그래서 나는 너희는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성스럽다가 국어 사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하다. 고결하다. 고결한 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여인은 이 문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어. 그러니까 이게 단어로서 분절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걸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처음에 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영화 컨택트랑도 약간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개봉한 컨택트.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색깔에 대한 표현이 되게 많잖아. 서양은 똑같이 뭐 영어에서는 블루라고 하면 우리는 뭐 푸르스름한 것도 있고 푸르딩딩한 것도 있고 막 서슬퍼런 것도 있고 약간 막 되게 많잖아 파라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잖아 똑같은 파란 색임에도 불구하고 어 근데 이제 그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건 알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다 합쳐서 그냥 블루인 거니까 그 색을 대할 때 그 단어를 대할 때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나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 그래? 그런 것과 마찬가지겠구나. 어, 어 아. 마찬가지겠구나.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네. 안 가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거의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결국 언어에 갇혀 있구나. 이거지. 어. 아름다운 게 성스러운 거다. 고결한 거다. 어, 난 이 중에 어려운 거라는 게 좀 공감이 안 갔던 것 같아. 아름다운 거 어려운 것이다. 맞아, 그거는. 근데 너무 예뻐서 다가가기 힘들다. 이런 말 하잖아. 수정상? 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런 어려움 아닐까? 이제 이해가 된다. 아. 아. 너무 아름다워서 다가갈 수도 없고 너무 고결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막 이런 감히 거지. 감히 내가 손을 대서 저걸 망칠까봐 두려운. 어. 아. 그래서 어려운. 어. 그런 거 아닐까? 어려움. 그리고 아름다워지기도 어렵고. 뭘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 너네는? 수정상. 아니 이거 진짜 장난이야.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어? 무언가를 보면서 아름다운 게 어려운 거라고? 그냥 와 아름답고 고결하고 뭐 나는 손 대면 안 될 거고 이런 어. 가끔 바닷가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해. 진짜 그 검푸르고 엄청 커다랗고 거대한 근데 보면 되게 아름다운데 무섭기도 하고 더 뭔가 대하기 힘들기도 하고 이게 누가 만들었을까 보면서 그 커다란 거 앞에서 난 너무 조그마하니까 걔들은 되게 고결하고 성스럽고 커다래 보이고 뭔가 좀 난 대자연 앞에서 그런 걸 가끔 되게 잘 느껴. 그런 거 아닐까? 난 그거라고 생각해. 나는 좀 어떨 때 느끼냐면 갓난아기가 웃을 때. 그럴 때 느낀다? 그러니까 너무 해맑게 웃을 때. 막 그러면 와 쟤한테 뭔가를 가르치려 해서도 안 되고 뭔가 자극을 줘서도 안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거야. 저기서 막 더 커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그냥 건드리면 안 될 것 성스러운 느낌? 그런 걸 가끔 받을 때가 있어 애기들한테. 어, 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데. 아니 그게 네가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니라 나 처음 생각해봤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네. 토토로는? 나는 역시 좀 무딘가 봐. 전혀 없어? 아, 나는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안가가 말했듯이 막 그런 바다나 그런 걸 볼 때 아 뭔가 무섭다라는 거를 느낀 적은 있지만 그런 게 뭐 아름답고 성스럽고 고결하다 이런 거를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난 별로 뭔가를 보고 막 이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느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을 보면서 아름답고 고결하고 뭔가 성스럽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싶어서 여행을 가는 것도 있거든. 뭔가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것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게 좀 괜히 벅차고 거기서 좀 감동받고 혼자 좀 그래. 그래가지고 난 이게 딱 내 생각에는 그런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안 가만 공간. 나는 그 자연을 보면서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거를 들으니까 왠지 여기서 그 어려움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지금. 수정상은? 나는 거울? 아니 거울. 아니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어. 나는 안가 말대로 자연을 보고 정말 나도 그거 느끼는 게 자연을 보면 그 정말 뭐라고 하지? 소름 돋도록 슬플 거다? 아니면 정말 그러니까 감격스러울 때가 있잖아. 정말 너무 예뻐서 맞아. 그 자체가 맞아 있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그래서 나는 그걸 보 그래서 나도 안가처럼 여행 가는 걸 좋아하지 가지 못할 뿐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좀 그런 거 느끼기도 하고 나는 그 보지 않는 그런 거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감정 그가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꼭 보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도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때 이제 좀 그래서 나는 누가 누구를 위한 그 순수한 마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아름답고 성스럽게 고결하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걸 언제 느껴? 뭘 보면서 아니 보는 게 아니랬지 뭐 어디에서부터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정말 아무런 계산되지 않고 그 예를 들면 누가 누구에게 봉사를 하거나 그럴 때 아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지하철에서 누가 떨어졌는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아 이건 아니야? 미안해. 아니 그 모르겠어. 그냥 사소하게라도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정말 이건 너무 약간 좀 심파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그냥 아이가 가는 중에 내가 가진 수중에 가진 돈이 별로 없음에도 그 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기를 바래서 그냥 순수하게 가진 돈을 주는 그런 마음 그 마음도 계산된 마음이 아니지 그걸 통해서 내가 뭘 얻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마음이잖아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엄마가 자식한테 정말 순수하게 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말을 참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래 그래서 가끔씩 그런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들도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고결한 마음들인 거잖아. 그래서 근데 난 그런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있을까 생각을 해. 이기적 유전자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니? 진짜 맞아. 맞아. 나도 뭐 공감해. 뭔지 알 것 같아. 그때는 그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맞아 맞아 나도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뭔가 항상 이기적으로 어쨌든 나를 위한 게 되는 거야 그게 자기 만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행동들이 왜냐면 나의 나는 이걸 읽으면서 내 감각 중 하나가 진짜 그냥 없어져 버린 것 같았어 이 주인공들이 서술하는 그러니까 작가가 서술하는 감정이 진짜 내가 느끼는 것 같았고 너무나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힘들어서 감정의 기복을 막 느끼고 싶을 때 있잖아 괜히 막 슬픈 영화 볼 때 있고 이러잖아 그럴 때 읽으면 좋은 책? 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적인 어떤 모노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정말 그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섬세해서 그릇에 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책이었어 난 생각났어 이 책은 진짜 부서질 것 같은데 그 안에 어떤 다른 책들보다도 되게 단단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아 제일 멋있었다. 제일 간지. 내가 마지막 잘 생각했다. 정말 어렵다. 그냥 나는 그런 멋진 말은 없고 히라버 시간을 읽는 시간은 나는. 한 남자에게 빠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 완전 맞아. 맞아 멋있었어. 그래? 사랑에 빠진 토토로. 이런 남자 좀 만났으면 좋겠다. 어쨌든 그래. 맞아. 마무리 멘트 뭐 하지? 멘트? 다음이 있을까 우리에게? 그럼 다음에 있기를 기약하면서. 네. 다음이 있다면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책 읽으러 가자. 가자.